잘난 체인 허세인 그랬다 카드 수근수근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아는 척 아닌 척 이랬다 저랬다 부글부글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그래 내 똥이 존나리 굵어 샘 내지 말고 무릎을 꿇어 2001년 시작은 엽기 가수였지만 가요계 한자리 꿀꺽 감방에도 갔다 와보고 네모반에도 오래 살아보고 빌보드에 깃밟고 잡아보고 옥스포드에서 이빨 까보고 이 모지방에 이 비주얼에 이만큼 했으면 말 못하게 유교 나라에 마은 하나에 이 정도면 나 이 잘 못하게 뼈는 익을수록 고개 숙여 우린 뼈가 아니야 고개 쳐들어 겸손의 미덕은 너를 죽을 놈의 미덕 내게 입덕해 소름 끼치는 체력 안 지치는 건 집안 내력 앵콜 무한 리필이 매력 내 콘서트는 나의 재력 날 보고 원 잇 원더라고 씨부리는 새끼 메말릴 대로 말라버린 건조한 새끼 야 물 먹어 먹어 젖 가서 먹어 먹어 사이가 언제적 사이냐고 씨바라 오늘의 사이라고 월드스타라고 띄웠던 마탱이 같다고 씹었다 씹세리 빠가야로 완전히 새됐어부터 오늘의 이 노래 가수 난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전화리 해설 본 난 여기 가수 잘난 체이 허세이 그랬다 카드라 수근수근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아는 척 아닌 척 이랬다 저랬다 부글부글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쏘킹해 배치로 놈에게 fuck'em me 스웩은 게 나속나 스웩이래 글쎄 다 존나 쓰레긴데 잘나간다는 돈 좀 아팠다는 저 비린내 나는 애들 일단 들어 갑자기 세상이 막 다닐 것 같이 예상이 형 앞에 계신다 굴어 알아서 껴 야 좀 쉬어 차려 얼굴 펴 내가 언제 틀린 말해 발음이 새 틀리다 해 난 그대의 연예인들의 연예인 중에 연예인 난 모두의 연예인 ain't no ain't no gain 널 알아서 껴 남욕할 야 좀 쉬어 그 시간에 너 차려 노력을 해봐 얼굴 펴 씨발라봐 알아서 껴 비아냥 야 좀 쉬어 거리지 말고 차려 노력을 해봐 얼굴 펴 씨발라봐 잘난 체이 허세이 그랬다 카드라 수근수근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아는 척 아닌 척 이랬다 저랬다 부글부글 내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Do you know 김치? Hey. Do you know 불고기? Hey. Do you know 갱남 스타일? Hey. Do you know 싸이? Hey. 쪽팔리지? 그러면 귀 닫아 쪽팔리지? 그러면 눈 감아 그러면 잘라신 너께서 존나리 유명해지시면 돼 아가리 쳐다다